숨이 차오르게 아무리 빨리 달려봐도 떨리는 불안 속에 갇혀버린 순간 속에도 기억하려 해봐도 들으려고 애를 써봐도 귀를 기울여봐도 들릴까 조심스러워.